푸른 밤 종현입니다. 요즘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잠을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무기력감과 우울증이 높아지는데요. 술 드시는 분들은 간 수치가 높아져서 그렇고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체내에 독소가 안 빠져서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쌓인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어서라고 하죠. 오늘 같은 금요일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약속을 잡을 시간도 없고요. 어떤 약속은 피로가 풀린다기보다는 오히려 피로가 더 쌓이는 느낌도 들죠. 하지만 그렇다 한들 오늘 충분히 즐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주가 또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상욱 시인의 시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거기 보면 불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다들 딱히 아무것도 할 거 없는 분들 같이 위로해봐요. 2월 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6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딕펑스의 같이 걸을까 였습니다. 이 곡의 원곡은 이적 씨가 부르신 곡인데 또 딕펑스가 이렇게 또 새로운 버전으로 불렀네요. 자, 불금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활활 불태우시고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라디오를 찾으셨나요? 어느 쪽이든 어쨌건 푸른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불금 이 단어 자체가 좀 뭐랄까 놀지 않으면 되게 패배자가 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요. 아, 난 놀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그냥 쉬기만 해도 되는데 꼭 누구를 만나서 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꼭 그러지 않아도 편하게 그리고 한 주의 에너지를 또 만들 수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푸른밤 함께 하시면서 우리끼리 불금 만듭시다. 그럼 되죠. 자,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 함께하는 날입니다. 제가 정말 예전부터 모시고 싶었던 두 분 오시는데요. 힙합 대세남들이죠. 자이언티, 크러쉬 두 분 오시는데요. 크러쉬 씨는 예전에도 한번 방문을 해주셨었는데 그 두 분 한번 함께 이제 싱글이 또 나와서 앨범을 발매를 하셔서 오늘 나와주십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두 분 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고 자이언티 씨와는 또 제가 이번 앨범에서 또 함께한 곡도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네요. 라이브까지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킹목달, 르노 삼성자동차, 넷마블 게임즈, 터키항공, 한국 미즈노,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오늘까지 뉴질랜드 북섬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남섬 쪽으로 향해봅니다. 일찍 일어나서 공항으로 향해야 하죠. 북섬에서 남섬까지는 대략 5시간 정도. 내일부터 시작될 남섬 여행. 북섬과는 또 다른 어떤 매력이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먼저 제가 가볼 곳은 남섬의 퀸스타운. 이곳에서는 또 어떤 풍경과 음악들이 머물러 있을지. 미러레이크, 포머 터널, 밀포드 사운드 등등 하나씩 천천히 살펴봐야겠네요. 이제 취침 음악을 들을 시간이죠. 1970년대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룹 아바의 노래입니다. Move On.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아바의 Move On이었습니다. 와, 진짜 아바는 이 1970년대에 전 세계를 주름 잡았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가수인데 그 국가 음악적 색상이 잘 맞는 국가이기도 해요. 아바의 출신이 아마 스웨덴? 스웨덴일 거예요. 그 스웨덴의 지금 작곡가분들이 한국에서도 K-POP 작곡을 참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랄까 음악성이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70년대 80년대 아바 한국에서도 인기가 참 많았었는데 생각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었던 그 시기였군요. 아 이런 음악도 들으면 왠지 저는 가본 적도 없는 롤러장이 생각이 나며 하도 영화나 이런 곳에서 많이 전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으로 향합니다. 앞으로 여행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5181님, 22살, 결혼하고 이제 결혼 3년 차가 된 새댁이에요. 최근 기러기 부부가 돼서 매주 며칠은 떨어져 지내는데요. 혼자니까 작은 집이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하셨습니다. 그 남편분이 직장이 좀 멀리 자리가 잡히셨나 봐요. 며칠은 떨어져 계신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3대가 덕을 쌓아야 얻는 게 주말 부부라던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3년차 새댁 3년차 또 이 정도면 신혼이라고 얘기하죠. 신혼쯤인가.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함께 계시는 그 시간에 만큼이라도 좀 행복하게 많은 추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같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뭐랄까 주말이나 이럴 때 같이 있으면 더 애틋해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족이라는 건 항상 또 매일매일 봐야 진짜 또 정이 많이 오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잘 이겨내시고 이 뭐랄까 외로움에 지금 좀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달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은비님, 작년에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뒤늦게 수능 공부를 했어요. 10kg나 빠져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맨날 학원도 안 나오는 친구는 좋은 대학에 붙고 저는 떨어지고 다시 복학합니다. 너무 우울하네요. 친구 축하해 주긴 했는데 슬퍼요. 이 우울함 어떻게 극복하죠? 하셨습니다. 휴학하시고 수능 공부하셨군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기회를 줬던 부분일 수 있는데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내키셔서 씁쓸하시겠어요. 살도 빠지시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지금 복학하신다고 하니까 복학하셔서 본인에 맞는 뭐 전공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그 몸무게 많이 빠지면 사실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잖아요. 10kg나 빠지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또 복귀가 되셨으면 합니다. 힘내시고요. 우울한 푸른 밤 들으시면서 좀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202님, 매일 밤 10시, 12시 사이에 11개월 된 아들 재우고 꿈꾸라부터 푸른밤까지 들으며 재봉틀을 돌리는 20대 엄마예요. 요즘 재봉틀 취미를 붙였는데 내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내가 만든 걸 입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는 게 정말 행복해요. 늘 애청하고 있는데 듣고픈 노래가 있어서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요. 이 나래에 Raining in Amsterdam 꼭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재봉틀 저희 집에도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재봉틀 하시는 그 제가 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중학교 때까지 동대문에서 이 재봉틀 관련 업종을 좀 종사를 하셨어서 지금도 집에 있는데 아유, 그때 제가 무릎 찢어진 바지 청바지 이런 거 멋으로 입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뭐 덧대갖고 이렇게 박아주시고 하셔가지고 막 펑펑 울었던 기억도 나고 청바지 다림질 해주셔가지고 그 주름 워싱 펴진다며 막 얘기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재봉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아이에게도 참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무언가를 만들어주시고 또 직접 또 아이가 이렇게 커가는 걸 되게 느낄 것 같아요. 옷이 이렇게 또 내가 만들려면 치수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런 좋은 추억도 만드시겠네요. 멋있습니다. 이수몽님, 어느 모임에서 우연히 제 옆에 앉은 친구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사는 친구인데 제가 부산에 살지 않아 만나진 못하고 연락만 하고 있습니다. 전 그 친구의 아우라에 빠졌습니다. 이 라디오도 그 친구가 듣고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들어봐요. 야밤에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김예림의 Rain. 이 곡이 그 친구와 어울려요.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푸른 밤으로 이렇게 자꾸 사랑 고백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아우라에 빠졌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갖고 있는 뭐랄까 뉘앙스가 있죠. 향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코로 맞춰 맡아지는 향기라기보다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 이런 것들. 거기에 빠지셨군요. 근데 진짜 외모나 뭐 목소리나 이런 거에 빠진 것보다 이 분위기에 빠지면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 분위기라는 건 뭔가 미워하기도 힘들어지거든요. 한번 좋아해버리면. 그래요. 꼭잘 되길 바라고요.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좀더 관계를 깊게 만드시고 몇번더 만나시고 고백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션 킹스턴의 Beautiful Girls. J-Yo, Sean Kingston. You're way too beautiful, girl. That's why it'll never work. You have me suicidal, suicidal. When you say it's over, damn all these beautiful. 션 킹스턴의 Beautiful Girls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 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몽니, 디어 클라우드가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케미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하남문화예술회관이고요. 2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입니다. 에픽하이, 지코가 함께하는 2015 더 크라이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2월 22일 일요일 오후 6시 공연입니다. 1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이고요. 우리 가족들에겐 3월 한 달 동안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죠. 그냥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 있어. 이 그냥 이 단어가 주는 한마디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유를 대라면 수없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정말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푸른밤 심야포차, 자이언티 그리고 크러쉬와 함께합니다. 네, 요즘 이분들 정말 대세죠. 그 대중은 물론 동료 뮤지션들에게도 정말 사랑받는 분들입니다. 저와도 인연이 깊은 두 분입니다. 자이언티 그리고 크러쉬 두 분 어서 오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자이언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러쉬입니다. 자,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푸른밤 드디어 찾아주셨네요. 자이언티 씨. 반갑습니다. 크러쉬 씨는 또 앨범 정규앨범 솔로 네. 정규앨범 나오셨을 때도 찾아주셨었잖아요.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만이에요?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저번에 그 연말에 한번 봤었잖아요. 방송국에서 셋이. 네. 자,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그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자이언티 그리고 크러쉬는 이번에 싱글이 나왔어요. 그냥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러쉬 씨는요? 저도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 싱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자이언티 씨와 크러쉬 씨의 그냥이라는 또 신보가 나왔는데 두 분이 합을 맞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에 뻔한 멜로디라는 곡으로 또 함께한 적이 있으셨고. 맞아요. 네. 또 이번에 기대한 분들이 그래서 더더욱 많았을 것 같은데 역시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8개 차트를 휩쓸었고 네. 1위를 정말 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냥 쉽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 두 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여러모로 감사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다니. 뭐 잠깐 왜 이렇게 소울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다니. 로봇이에요? 내가 원래 제가 원래 이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두 분. 저는 너무 편안한 너무 정말요? 눈이 많이 풀렸는데요. 아니요, 지금 지금 너무 멀쩡합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이 말투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투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그 좀 아, 미안해 형이 해줘. 자, 자이언티 씨가 해주세요. 사실 이 말투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은 없는데. 네. 그 굳이 해달라고 하니까 하자면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 말투가 자이언티 씨가 녹음할 때 엄청 많이 썼어요. 우리 데자부 함께 녹음할 때 이 말투 계속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전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많이 쓰고 막 그랬었는데 네. 방송에서는 안 썼지만 효섭 씨, 그 네. 크러쉬 씨가 먼저 썼다면서요?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이 말투를 아시는 모든 분들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자이언티 씨가 만든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두 분 목소리나 좀 말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좀 같이 있고 그래서 말하는 목소리가 좀 비슷한가, 말투가 비슷한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거의 부부처럼 같이 붙어 있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네. 같이 있어요? 이번에 작업하면서는 거의 뭐 매일매일 봤겠지만 거의 네. 같이 살았죠. 그렇죠. 뭐 저희 집에서 항상 이제 같이 붙어 있었죠. 네, 크러쉬 씨 집에 있는 강아지 를 함께 키우면서 이제 근데 그 살았죠. 뭔가 이렇게 과자 같은 걸 먹으면은 네. 이제 저희 집이니까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자꾸 그 과자 봉지를 땅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일단 저희 집은 아니니까. 일단 손님. 일단 저희 집에 오시면 그렇게 하셔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안 부릅니다. 그리고 그 까만 양말을 이제 자이언티 씨가 좋아하시는데. 네. 저희 집에 까만 양말을 이제 많이 이제 아무래도 합숙을 거의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던 까만 양말이 이제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 슬슬 없어지는군요. 네. 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돌려줘. 뭐 그냥 이렇게 나눠 쓰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심야포차에 나와주셨어요. 심야포차인 이유가 있죠. 이 술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는데, 크러쉬 씨는 그때도 했었죠? 네. 술 이야기. 네네. 어떠세요? 술 좋아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 시간이 흘렀으니. 저는 술을 좋아해요. 자이언티 씨는요? 저도 분위기는 좋아하죠. 뭐 자이언티 씨랑은 안지도 전 좀 오래됐는데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랬던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한 잔. 한 잔. 네. 그냥 맥주 한 잔 정도의 느낌. 한번 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요. 효섭 씨도 같이, 크러쉬 씨도 함께 해요. 네. 저도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불러주세요. 그럽시다. 뭐 술버릇 얘기도 좀 나눠보죠. 술버릇, 자이언티 씨의 술버릇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제 술버릇은 네. 잘 모르겠고 제 옆에 있는 이 크러쉬 씨의 술버릇은 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네. 빨개지면서 갑자기 사랑이 충만해져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다가오고 저한테 뭐 이상한 스킨십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진짜 좀 당황한 적이 많은데 일단 본인은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너무 일이 잘 되고 하면 네. 기분 좋고 그러면 그렇죠. 아니면 정말 사랑이 넘치면 그럴 수 있죠. 뭐 머리에도 뽀뽀할 수 있고 뭐 볼에도 뽀뽀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애정의 표현이군요. 네, 남자끼리지만 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가끔 좀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뽀뽀 세례. 네, 좀 불만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입에다가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려고 했던 적도 많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알겠습니다. 자, 소주를 좋아하세요? 와인을 좋아하세요? 사케를 좋아하세요? 저는 소맥이요. 소맥. 이런 얘기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괜찮아요. 진짜요? 힙합이네요. 소맥. 오, 소맥. 막 술 얘기 해도 되는구나. 심야포차잖아요 이름이. 진짜요? 뭐 자이언티 씨는 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맥주 좋아하고 소주는 잘 못 먹어요. 아, 그래요? 소맥, 저도 소맥 먹죠. 저도. 그 술 먹으면서 작업하거나 음악 해본 적 있어요? 술 마시다가 아니면 뭐 술 기운에? 저는 1집 앨범 할 때 와인 마시면서 좀 한 적 있어요. 그래요? 네. 어땠어요? 그냥 취해가지고 하다 잠들었어요. 아니 녹음을 하면 네. 막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술 먹어서 취한 상태로 일부러 녹음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음날 들으면 다시 해야 된대요. 결국엔. 그러니까 현실적이다. 저는 집에서 좀 녹음했던 좀 곡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막 녹음을 하는데 이게 제가 와인을 한 잔만 먹으려고 했는데 한 병을 다 먹은 거예요 혼자. 이런. 신났구나 혼자서. 그러니까 꼭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느낌 좀 받으려고 네. 와인도 하고 이제 맥주도 마시고 이러면서 오늘 끝내주겠어. 오늘 한번 뭐 잘해보겠어. 진짜 필 받았어. 하는데 이제 한 30분 안 지나서 에이 망했다. 에이 망했다 하고 전화해서 야 어디냐 나와. 아 망했다 이러면서 집에 가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러다가 좋은 음악 나오는 거죠. 네, 뭐 술 먹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뭐예요? 음악 얘기 많이 해요? 아니면 뭐 친구들 이야기라든지 이성 얘기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정말 진짜로? 네. 자이언티 씨 진짜요? 그 전세와 월세는 어떻게 할 것이고 세금을 어떻게 부모님 용돈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죠. 집안에서 이제 뚜렷하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걱정이 뭐예요? 걱정? 크러쉬 씨는 걱정이 뭐예요?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걱정이 돼요. 왜요? 잘 되고 있는데. 그냥 항상 좀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제 뭐 음악적 고민이 제일 큰 거죠. 어떤 음악을 또 새롭게 뭐 만들 것인가. 맞아요. 이런 고민들. 본인의 색깔이 뚜렷한 두 분이어서 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네요. 네, 간접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위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많이 들어주세요. 그냥 말하는 거죠. 그냥 뭐 그냥 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의 라이브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저 처음 들어요 라이브로. 그냥 라디오에서 이렇게 그냥. 자, 그냥이라는 노래가 이번 타이틀이죠. 네, 맞습니다. 설명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냥이라는 노래는 처음엔 첫사랑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네. 이제 너무 혼자 좋아하다 보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너를 포기하겠다. 내 마음을 접겠다. 근데 이제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이별 노래로서도 공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헤어짐과 이별 이런 이야기인데 포기하는 그런 남자의 사랑 이야기. 그래요. 가사가 참 심금을 울립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한번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예. Yep. 자, 그냥이라는 노래를 들을 건데 저는 사실 이 노래가 맨 처음에 공개가 되기 전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공개 딱 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들었는데 진짜 그 EP 플레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코드 진행도 너무 매력적이고 두 분의 보컬 그리고 2절에 크러쉬 씨의 랩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언티와 크러쉬가 함께합니다. 그냥 내가 안쓰러워 보여 인사하는 거라면 내 마음 다칠까 걱정 말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대단하네요. 노래가 딱 끝났는데도 와, 이 여운 때문에 박수도 못 치겠고 말도 못 하겠고 그랬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라이브였어요 여러분. 오늘 자이언티 씨, 크러쉬 씨 두 분 나오셔서 그냥 라이브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두 분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또 라디오라서 그런지 좀 더 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브의 매력은 역시 또 뭐랄까 뭐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라디오 라이브다 보니까 좀 더 음악에 그리고 좀 섬세한 뭐 보컬의 그 뭐 사용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두 분 정말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라이브로 이렇게 또 함께 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이 발표된 곡은 한 곡이잖아요. 네. 이번에 싱글로 나왔는데 팀 하셔야겠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좋은 팀 이름 있을까요? 글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당황스럽네요. 두 분 다 강아지 키우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냥 강아지 이름 한 자씩 떼와서 호두유. 그건 나중에 이제 회사한테도 얘기해봐야 되고. 호두와 두유잖아요. 네. 어쨌든 호두유. 자 라이브 감사하고요. 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예. 이번에 나온 그냥이라는 노래 작사 작곡 두 분 함께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마음으로 또 함께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곡 쓰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크러쉬랑 같이 이제 앨범을 만들려고 할 때 네. 예상 트랙 수가 꽤 많았어요. 원래 지금 한 곡만 나왔지만 그렇죠. 한 네다섯 곡 정도 미니 정도에 예예. 그리고 후보곡이 한 일곱 곡 정도나 될 정도로 정말 많았었는데 그렇군요. 이제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어쩔 수 없이 한 곡만 내게 된 거거든요. 일단 먼저 싱글로 네네. 그냥이라는 노래를 그래서 앞으로 나올 곡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이 노래를 들었으면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 좋은 시발점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할게요. 좋은 출발점. 네. 좋은 출발점인 것 같아요. 자, 효섭 씨는요. 크러쉬 씨. 네. 어떠셨는지 작업하시면서. 저도 뭐 아무래도 형이랑 작업할 때가 좀 제일 그 케미라고 하죠. 그런 케미컬. 게 이제 제일 잘 많이 맞고 막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스스로 이제 많은 곡들을 만들어 놨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보여드릴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언제부터 함께 또 하셨죠?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언제였지? 그 2012년 10월 7일이요. 되게 정확하게 기억하네요. 네. 무섭다. 되게. 어떤 날이길? 제가 이 자이언티 씨를 처음 만난 날이죠. 좀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날이라서 제가 택시를 만났어요? 잡으려고 네네. 이제 길거리에 서 있는데 네. 이제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이 크러쉬 씨가 갑자기 귀 옆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오더니 네네 저기요 저 음악 하는데 노래 좀 들어주십시오. 아 말투가 그때부터 그랬군요. 아니, 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노래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제가 그 좀 그때 당시에 되게 절실했어가지고 아 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렇게 다가갈 마음은 없었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됐군요. 제 음악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자연디 씨는 먼저 홍대 언더그라운드에서 먼저 활동을 좀 왕성히 하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크러쉬 씨가 먼저 알아보고 다가간 거군요. 네,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인지도가 많이 없었는데도 그 저를 알고 좀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먼저 다가와줘서 근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걸 또 메일이나 이런 걸로 예 이메일로 그러나요?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곧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 이건 뭐 이렇게 잘하냐 이런 거. 아,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거 뭐 팬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음악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다가왔던 사람도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음악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네네. 와 이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와 이건 진짜 나오기만 하면은 정말 엄청난 반응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여서 네. 같이 크루에 저희 팀에 네. 활동을 같이 시작하게 됐죠. 그때 그 뭐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크루죠. 크루 이름이 비비드잖아요. 예, 비비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엘로 씨도 얼마 전에 앨범이 나왔던데요. 예. 네. 오 정보를 다 알고 계시네요. 아, 저 비비드를 상당히 사랑하기 때문에 엘로 씨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다 나왔죠. 다 나왔죠. 앨범이 다 나왔으니까 멤버들 모두 다 나왔으니까 각자 좋은 음악 활동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아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크러쉬 씨는 이렇게 좋아하던 아티스트가 나의 음악을 들어주고 또 함께 또 크루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 너무 좀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진짜로 그때 당시에 왜냐면은 제가 음악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시기였거든요. 그때 아무런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이언티 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지금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네네.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막 좀 심장이 뛰어요. 그렇군요.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이언티 씨 같은 경우에도 앨범이 나왔고 크러쉬 씨도 정규 앨범이 나왔고 두 분 다 이제 정규 앨범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서로 좋아하는 노래 네. 상대방의 노래 있을까요? 한 곡만 딱 있어요. 어떤 노래요? 저는 그 크러쉬 1집에 같이 한 노래 말고 같이 한 노래 나 알아요. 하지 마요 그거 말고. 제가 뭐 이냥저냥 이렇게 뭐 그냥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많이 그냥 그냥 네 제가 참여한 노래도 좋아하지만 네네 밤마시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저도 그 노래 진짜 좋아요. 밤마시아라는 노래는 통쾌해요. 맞아요. 가사도 좋고 이제 들어보시면 딱 그 평소에 이제 여자친구와의 네. 어떤 그 여자친구가 막 짜증나게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밥맛이라고 말하는 그런 노래인데 아주 좋습니다. 아 본인이 평소에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었나 봐요 예전에. 아니요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었던 사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크러쉬 씨는요? 저는 뭐 다 좋아하는데 양화대교가 짱이죠. 아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자이언티 씨의 네. 신본 거죠? 네. 그냥 전에 나왔던 그때도 좀 그 음원 순위가 상당히 높고 해서 기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슬슬 2부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이언티 그리고 크러쉬 함께한 뻔한 멜로디 듣겠습니다. 오. 널 보며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 크러쉬 씨 그리고 자이언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축하드릴 일이 좀 있네요. 두 분 모두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에 오르셨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와, 정말 그 자이언티 씨는 올해 음반에 또 후보에 올라갔고 크러쉬 씨는 올해 신인. 오. 아, 만약에 이 사실 이게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거거든요.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는요. 수상 욕심 있으신가요? 받으면 좋잖아요.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어때요? 이런 소식을 딱 들었을 때 후보에 올랐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일단은 제가 작년에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좀 오래 쉬다가. 네. 그 9월 달에 싱글을 냈었는데 그렇죠. 그게 양화대교 싱글 한 장밖에 안 냈었거든요. 피처링 작업 몇 개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 한 곡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노래였어요. 네. 그 제가 살면서 제 인생을 담은 노래 유일한 노래라서 그래서 좀 후보에 오른 게 보상을 받는 어떤 기분이라서 네. 너무 감사하죠.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네, 저도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러쉬 씨는요, 어때요? 올해 신인, 이 신인상이라는 건 사실 기회가 한 번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후보에 올랐는데. 저는 정말 너무 그 소식을 듣고 네. 엄청 흥분하고 제가 사실 첫 앨범을 만들면서 목표를 하나 잡았던 게 네. 어디에서든지 어떤 이 앨범으로 상을 하나만 받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후보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수상 소감 많이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 누구에게 또 감사함을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지. 자이언티 씨의 눈치를 보는데요. 크러쉬 씨.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하단 말을.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딱 상 받고 나면 네. 든 생각이 그냥 부모님 그러니까요. 그리고 멤버들 같이 작업한 사람들 그리고 또 팬분들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머릿속에서 지워지더라고요. 네. 그 순간에는 자 좋은 결과 소식 네. 있길 바라고요. 네. 자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자 두 분이 지금까지 음악을 하면서 좀 슬럼프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지. 저는 이 지금 이번 싱글 네. 그러니까 이번 싱글 프로젝트를 작업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첫 앨범을 내고 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영감적인 부분에서 소모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 앨범 작업할 때도 사실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제 자이언티 씨가 좀 이렇게 끌어주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같이 하면서 좀 많이 이겨낸 거군요. 네. 자이언티 씨는 어떠세요? 슬럼프 겪었던 적 있나요? 저도 앨범 내고 나서 네. 제가 2013년에 앨범 두 장을 냈거든요. 그렇죠. 두 장을 빨리 내고 그 다음 양화대교가 나오기 전까지 가 저한테는 되게 슬럼프 기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혼자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네. 여행을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양화대교 가사를 썼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만큼 슬럼프의 여행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멀리 떠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두 분 다 지금 힙합 하시는 거잖아요. 어때요? 시작하실 때도 이렇게 뭐 관심이 있고 시작을 했었는데 주변에게 좀 이제 나 가수 할 거야, 힙합 음악, 힙합 뮤지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자연스럽게 좋아서 하다 보니까 네. 기회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크러쉬 씨는 어떠세요? 저도 거의 비슷한데 뭐 열심히 그냥 계속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사실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뭔가 본인의 꿈을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건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뭐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두 분에게 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연관 검색어가 있을 것 같은데 흑인 음악이잖아요. 네. 두 분의 음악 안에서 상당히 많이 뿌리 깊게 있는 장르인 것 같은데 서로 좋아했던 뮤지션이나 음악 좀 공통점 있나요? 일단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은 흑인 음악을 일단 좋아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 서로의 곡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이제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수를 예로 들어주면 누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가수?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스티비 원더 이런 분들. 그때 왔을 때 마빈 게이 진짜 좋아한다고. 네, 마빈 게이도 되게 좋아하고요. 또 뭐 뮤직 소울 차일드도 좋아하고. 그렇군요. 네. 차현티 씨는요?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많이 들었던 뮤지션? 저도 이제 크러쉬 씨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은 다 좋아하고 마빈 게이 진짜 좋아하고. 네. 그 저도 좀 부드러운 음색 가지신 분들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글쎄요, 여러 뮤지션 음악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렇게 그 조예가 이렇게 깊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깊게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글쎄요, 되게 많은 프로듀서들이 있는데 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들 좀 많은 영감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느 분 꼽지 않아도. 예. 요즘에 또 꽂혀있는 음악이라거나 뭐 눈여겨보고 있는 뮤지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엔 두 분에게 꽂혀 있어요. 오. 그냥이요. 오. 자, 두 분은 어떠신지. 우후. 히히. 저는 글쎄요. 저는 요새 좀 옛날 음악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좋으니까. 저는 그 김완선의 김완선 선배님의 네. 그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오지.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굉장히 또 의외네요. 네, 그 노래 가사가 너무 공감이 되어서 예전부터 계속 좋아했어요. 그런 감성적인 부분. 네. 크러쉬 씨는요? 예. 네. 저는 좀 지금 날이 춥고 겨울이다 보니까 좀 김동률 선생님의 노래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요즘. 와, 두 분 다 정말 의외의 가수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또 뭐 듣는 음악의 폭은 또 넓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자,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라이브로 들려주시죠. 네. 어떤 노래? 저는 그냥 전에 최근에 발표한 소파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크러쉬 씨의 솔로 싱글이었죠. 네. 자, 그러면은 자리해 주시고요. 네.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급긴장. 크러쉬 급긴장. 자이언티 씨, 이 곡 작업할 때 또 함께 계속 연락하고 그러셨었나요? 그럼요. 계속 붙어 있었죠. 어땠어요, 그때는? 그냥 갑자기 또 노래를 갖고 오더니 형, 근데 이거 또 만들었어. 이러길래 아, 얘네 뭐 이런 걸 그냥 막 만들어 온다. 뚝딱 만들어 오네. 그래가지고 아,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노래 한번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크러쉬의 소파 듣겠습니다. 있던 소파 앉아있어 혼자 단 한숨도 못 자. 네. 야, 크러쉬의 소파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야, 오늘 라이브라고 거짓말치고 계속 CD 트시는데 두 분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야, 아, 저 제 참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제 노래지만 제가 불러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노래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아 계속 후렴도 그렇고 브릿지도 그렇고 기승전결 자체가 좀 계속해서 빵빵빵빵 터지는 네. 전개여서 보컬적으로 좀 힘든 곡이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쓰시면서 어떠셨는지? 일단은 좀 그 어떤 이별의 감정을 여러 가지 예, 막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소파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그냥 일상에서 네. 그냥 소파에 앉아서 뭐 TV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일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런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물을 좀 이별의 감정에 비유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좀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을 하고 들으면서 아, 이 노래 진짜 슬프다 그럴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같은 회사잖아요. 네. 아메바 컬처 네. 같은 회사고 또 다이나믹 듀오라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이언티 씨도 같이 작업도 많이 하셨고 좀 또 크러쉬 씨도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분에게 어떤 선배인지 어떤 형들인지 궁금해요. 다이나믹 듀오는 많은 힙합 팬들한테는 정말로 이제 우상 같은 존재. 선구자.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서 힙합 음악 처음 들었을 때 네. 아버지랑 같이 드라이브하면서 진짜 뭐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CD 플레이어에 넣어서 항상 듣고 항상 매일같이 듣고 외우던 그런 정말 우상이었는데 네. 그리고 공연할 때 쫓아다니고 네, 그런 형들이 이제 저희 사장님 그렇게 저희, 있죠. 네, 저희 보스가 된 게 일단 너무 감흥이 항상 새롭게 느끼고 있어요. 좀 음악적인 이야기 많이 나누죠? 네, 그럼요. 어떠세요? 뭐 조언이나 앨범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막 반응 보여주실 것 같은데 네,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녹음실에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뭐 여러 그냥 디테일한 고민들도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저희는 항상 조언을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크러쉬 씨는요?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 회사에 들어와서 되게 얼떨떨했었어요. 네. 다이나믹 듀오를 일단 다이나믹 듀오와 먼저 좀 작업을 했었거든요, 형들이랑. 네. 그래서 그때도 좀 실감이 나지 않았었고 사실 저는 그리고 이 회사에 데모를 되게 오랫동안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뜻하지 않게 데모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이렇게 잘 계약이 성사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렇군요. 자, 두 분이 이제 또 곡을 냈으니까 콜라보로 또 공연을 함께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아하, 예, 맞습니다. 있죠? 계획 있으시죠? 네, 있어요. 두 분 다 또 라이브가 정말 뛰어난 뮤지션이고 공연에서 또 매력이 많이 보여지는 그런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또 계획 있다고 하셨는데 연습 중이신가요? 한창? 네, 연습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3월 6일에서 8일까지 저희가 콘서트를 3일 동안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어디서요? 블루스퀘어 한남동 네. 네, 있는 공연장이에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행사나 아니면 뭐 게스트로 콘서트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저희 이름을 걸고 콘서트를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만 이렇게 딱 나오는 네네. 콘서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설렘도 많을 것 같고 지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막 이런저런 욕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 조금만 힌트를 주신다면 이런 공연이 될 거다. 일단은 뭔가 클럽 분위기 이런 놀자 분위기보다는 네. 밴드가 있고 그 되게 수준 높은 연주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그래요. 네, 좀 음악적인 분위기의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 감상을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함께 즐기는 힙합 콘서트를 많이 해왔지만 이번에는 또 앉아서 보면서 함께 또 공감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네, 스탠드석이 없어요. 아, 아예? 네, 다 앉아 계시겠지만 뭐 일어나시기도 하겠지만 네, 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날 시간 되면 저도 가도 돼요? 아, 꼭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리 비워놓을게요. 네. 자, 두 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을 해나가실 거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음악을 좀 들려주고 싶고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크러쉬 씨 어떠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많은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시도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저의 어떤 이름을 떠올렸을 때 또 제 음악도 같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또 이미 좀 크러쉬 저는 크러쉬 씨 생각하면 뜨는 음악이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좀 많이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언티 씨는 어떠세요? 저는 네 저도 좋은 음반을 계속 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요. 그리고 계속 저의 세계관을 더 깊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두 분의 음악을 들으면 색이 너무 뚜렷해서 그런 고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고민하고 있군요. 네, 고민 많죠. 자, 진전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농담 좀 할게요. 대본에 있어서. 네. 자, 자이언티에게 종현이란 어떤 존재죠? 농담해야 되는 거죠? 농담도 해도 되고 나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 농담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해봐요. 일단 크러쉬 씨부터. 아, 크러쉬에게 종현이란 나한테 넘기는 거야 왜 항상 이런 거를 나한테 넘겨. 조금은 어색한 크러쉬와 종현인데 네, 회전이 안 돼가지고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러쉬 씨. 저는 좀 더 친해지고 싶은. 왜 다들 나한테 친해지자고 막 말만 하고 친해지지 않는 거야? 연락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요. 연락 한 번도 안 해. 아닙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친해져요. 자주 보고요. 네. 자, 자연지 씨 정리되셨나요? 아, 일단 뭐 사적으로 얘기를 더 하겠지만 일단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너무 저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뭐를요? 가만 앉아만 있었는데 어떻게 나는. 저렇게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현 씨가 평소에 나를 좀 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말고도 딴 데서도 많이 보고요. 음악적으로 교류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해주세요, 저도요. 저랑. 제발. 그래요, 그래요. 자,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시죠. 네. 자이언티 씨 노래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라이브로 함께 해주신다고요. 네. 이번에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 일단 지금 라디오니까 택시 기사분들도 듣고 계실 거고 이제 집에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제 노래 중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라디오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 양화대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크러쉬 씨가 또 좋아한다고 했던 그 노래 네. 이 곡에 또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앞서서 뭐 본인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은 그런 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을 라이브로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족분들에게 인사하고 라이브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크러쉬였어요? 네. 그냥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저 크러쉬도 많은 음악들을 들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자이언티 씨도 인사해 주세요. 저 역시 그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끝나지 않는 홍보. 그리고 정규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크러쉬도 정규 앨범이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5월 정도에 준비 중이니까 일단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라이브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감사합니다.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우린 나름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다. 매일 같은 수업을 듣고 매일 같이 밥을 먹고 무슨 일이 없는 한 서로의 집에 꼬박꼬박 데려다줬다. 일주일 내내 학교는 물론이고 거리에서조차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추억을 그리도 많이 만들었는지 헤어진 뒤 어딜 가도 그가 보였다. 제일 친한 친구들조차도 보기가 힘들었다.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도 그가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으니까. 친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자꾸 그의 빈자리가 눈에 밟혔다. 결국 난 그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 혼자서 꽁꽁 숨어버렸다.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알면서도. 마지막 방학과 함께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 아프기도 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지도 한 달이 훨씬 지났다. 집 앞에 나가도 그의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졌다. 이젠 괜찮아진 걸까? 오늘은 그와 함께했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한다.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K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페퍼톤스의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사연과는 조금 맞지 않게 밝은 노래가 나가서 뭐지? 하시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들으시면서 좀 훌훌 털어내시라는 마음이에요. 지금 또 사연 보내주신 분도 캠퍼스 커플이었던 것 자체를 좀 꽁꽁 마음속으로 이렇게 숨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나오시려는 것 같으니까 푸른밤이 좀 그런 한 발짝 한 발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요. 뭐 이제 그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뭐 본인의 대학교 학창시절에 있어서 좀 큰 추억을 준 친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문자해라 연락해봐라 찾아가봐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잘 간직하고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긴 사연이 와서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김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마음껏 해보려고 한국으로 오게 된 교포 김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교성이 괜찮은 편이라 한국에 와서도 친구든 애인이든 쉽게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에이구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보이지 않는 틀 안에서만 사는 것 같은 한국 사람. 진짜 자신이 아니라 남이 보는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같은 이곳.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다들 아니야 그건 틀렸어. 아 그건 이상한 거야. 이런 말만 하네요. 단 한 번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푸른밤 들으면서 종현 DJ가 사연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을 할 때마다 뭔가 가슴 속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기분이랄까요? 그 말이 듣기가 좋고 또 그 말을 하는 종현 DJ도 좋아요. 한국에 있는 동안 종현 DJ처럼 조금은 열려있는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그래도 조금 요즘 외롭네요. 신청곡은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은데 왠지 라디오에 많이 들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 노라 존스의 Don't Miss You At All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한국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군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본인의 이 마음가짐이나 그러니까 한국 분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 자체가 자신이 느꼈던 뭐랄까 틀에 박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좀 따라가는 건 아닐까 싶어요.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별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꼭 아, 한국 사람들은 답답해 이런 뭔가 틀에 박힌 무언가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든 뭐 외국 사람이든 그냥 살아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 뭐 조건들에 의해서 뭐 성격들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마음 좀 열고 본인과 맞는 누군가를 만나세요.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이런 성격이긴 하지만 저랑 안 맞는 사람도 분명 많이 있거든요. 네, 잘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사연. 경기도 수원시에서 박한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책장 정리를 하다가 2005년에 쓴 다이어리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이라는 생각에 4년간 지독히 돈을 벌며 어렵게 어렵게 2년제 졸업장을 따고 비싼 졸업장도 땄으니 변변한 직장 한번 가져봐야지 생각하던 중 결혼할 남자를 만나 나 시집가. 참 허무한 결말이죠. 결혼을 하고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꿈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나보다 우리가 먼저라는 것 결코 쉽게 적응되지 않았죠. 이기적이고 포악한 짐승이 다른 동물과 뜨거운 먹이를 나누어 먹는다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요. 결혼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결혼이 그리 절망적이진 않다라는 것을 배웠으며 꿈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돌봐야 할 가정과 아름다운 아이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커다란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도 있었지, 모든 게 허무했던 적도 있었지 하며 제 이름 석자로 불리우던 그날을 추억 속으로 색바랜 다이어리 속으로 돌려보냅니다. 푸른밤에서 음악과 함께 조심히 돌려내고 싶어요. 영화 보이후드에 나온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결혼을 하셨나봐요. 결혼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한 번은 무조건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결혼을 하셔서 또 인생에 커다란 축복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셨으니까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예쁜 아이와 또 행복하게 앞으로의 시간도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궁금해요. 사실 저는 결혼이라는 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못 해봐서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가 되면 어떤 뭐랄까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불안함 어떤 설레임 그런 걸 마주하게 될까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김별님 신청곡이었죠. 노라존스의 Don't Miss You At All 그리고 박한나님 신청곡이었죠. Family of the Year의 히어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라 존스의 Don't Miss You At All 그리고 Family of the Year의 히어로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3997님 쫑디는 어떤 편이에요? 기다리면 천천히 물 흐르듯 도달해 있을 것 아니면 기회는 선택하는 자의 것 요즘 고민입니다. 여유와 선택에 각각 어떤 책임이 따를지 모르니까요. 갈수록 삶을 관통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네요. 무서워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하면은 도달해 있을 것이다 이것과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는 이야기신 거죠. 근데 둘 다 필요해요 살면서는. 사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좀 더 능동적으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젊으니까 그런 것 같고 사람에 따라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더 많이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가 좋아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3997님이 그 기다리는 것과 선택하는 것 둘 다 지금 중요하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잘 알고 계신다면 상황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네요.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몽니의 하얀 어깨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첫밤 채우기 모든 사건은 밤의 안개의 살가처럼 움직인다. 너는 나의 미로이다. 첫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내 코앞에 머물러 있다. 그날 어둠 속에서 입속으로 얼음 같은 칼날처럼 너의 혀를 찔러 넣었듯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목구멍에 심지 같은 목젖과 바싹 마른 꽃잎처럼 가벼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혓바닥을 폭발하는 뜨거움으로 점화시켰던 불인두 같은 너의 혀처럼 입술처럼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오르던 몸에로 한 물결이 다른 물결을 일으키듯이 한 바람이 다른 바람을 펄럭이듯이 해일이 덮치듯 추락하며 쏟아지던 너의 몸, 너는 그때 절망이었다. 쓰러지던 몸을 받쳐준 것은 너의 입술. 끝나지 않은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벌집처럼 너의 입술에 매달려 있었다. 지금에 와서 나는 너를 희망이었다고 되새긴다. 너는 새벽처럼 팔을 베고 있고 너는 나의 미로이다. 희망은 미로이다. 내 코앞에 향기만 남기고 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다. 네 머리카락 그림자 아침 하늘에 구름으로 떠있다. 나에게로 오는 햇살을 찬비처럼 걸으며 대부분의 경우 희망은 멀리 있고 좌절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얘기했듯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바닥이 안 보이는 계단도 지하의 어디선가는 그 끝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우리 푸른밤 가족들 뭔가가 잘 안 풀리고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다면 이제 어려움의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끝곡 짙은의 안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Thank you.